새띵기 바람에 나붓길 때 봄나비 나를 위해 꿈을 실어 보았는데 나르는 나무가라 어디론가 가버렸네 무심한 강물에 있었는데 흐르는 세월 따라 어디론가 사라졌네 무심한 강바람에 흰머리 나뭇잎과 아쉬움에 돌아보는 여자 얘기 하늘 밑에서